액션사들아 가슴이 펴라 조국을 위해서 뛰고 넘어져도 승리뿐이다 파이팅 코리아 붉은 악마들아 외쳐라 외쳐 승리를 위해서 세계인의 축제 주인공이다 파이팅 코리아 저 높은 꿈을 향해 뭉치고 뭉쳐 7천만이 하나 되는 오늘 우리의 꿈 승리를 위해 또 달리고 달려간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대국 천사 가슴이 불타오른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대한민국 하나 되어 불타오른다 전사들아 가슴을 펴라 영광을 위해서 뛰고 넘어져도 승리뿐이다 파이팅 코리아 붉은 악마들아 외쳐라 외쳐 승리를 위해서 세계인의 축제 주인공이다 파이팅 코리아 저 높은 꿈을 향해 뭉치고 뭉쳐 7천만이 하나 되는 오늘 우리의 꿈 승리를 위해 또 달리고 달려간다